문자 준비됐지? 응? 7008 9908? 아! 조심해, 안전이야! 어, 크리스탈이 어디있지? 어? 용케 찾아왔구나. 예? 야!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8 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8 4200? 고백할 게 있어. 응?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 근데 우선순위 영단으로 점수가 올랐어. 오, 난 또. 맞아. 단어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거야. 중요한 순서로 외우는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수학능력 시험에 자신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전. 새롭게 각광받는 전문 직종. TV 광고 연극 영화에서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사. KBS와 MBC에서 오랜 분장 경력으로 분장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친 김성욱 선생님이 직접 지도 운영합니다. 김성욱 분장학원. 4586-1337. 전문인이 되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4586-1337. 66th year, movie fans have been gathering since early morning to share in the excitement of the Academy Awards. Here at the Dorothy Chandler Pavilion in California, you're invited to join them as the film community celebrates. 오늘 제 66회 아카데미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단독으로 사회를 받는데요. 바로 우피 골드버그가 사회를 받습니다. 또 많은 영화인들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알파치노, 커크 더글러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샤론 스톤, 제레미 아이언스, 그리고 탐 크루즈, 밥 홉.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상을 주는 수여자로 왔었죠. 특이한 것은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낸시 캐리건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마술사인 데이비 커퍼필드도 참여했었습니다. 자, 제66회 막이 오르고 아카데미 협회 회장인 아서 힐러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Thank you. Douglas Fairbanks was the first president of our academy, and while I may not be as dashing as Fairbanks, I am almost as tall. When he invited only members to our first awards in 1929, almost 200 of them showed up. Douglas Fairbanks가 아카데미 초대 회장이었던 1929년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200명이 이 시상식을 지켜봤는데 오늘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 60년 전에는 스태프진이 12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평균 100명 이상이다. 오늘 이 영광은 스크린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영화 발전의 숨은 공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곧 사회를 맡은 우피 골드버그가 등장해서 여자가 처음으로 단독 진행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익사를 떨었는데요. 화이트워터 사건에 연루된 힐러리 클린턴을 비꼬아서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작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와서 받은 그 영광에 비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곧이어 이어진 본상 시상식에서 미술상은 유태인 수용소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앨런 스타스키와 에워 브라운에게 돌아갔고요. 시각효과상은 주라기 공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각효과상을 발표할 때 그 결과 발표 봉투를 가져온 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룡이었습니다. 입에 물고 나왔었죠. 자, 다음엔 나무 조연상입니다. 작년에 내사촌 비니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마리사 토메이가 발표했습니다. The nominees for actor in a supporting role are Leonardo DiCaprio in What's Eating Gilbert Grape. Hey, do the siren, okay? Do the siren, all right? Ralph Fiennes in Schindler's List. They cast a spell on you, you know, the Jews. When you work closely with them, like I do, you see this. They have this power. It's like a virus. Some of my men are infected with this virus. They should be pitied, not punished. They should receive treatment, because this is as real as typhus. I see this all the time. It's a matter of money. Hmm? Tommy Lee Jones in The Fugitive. I didn't kill my wife. I don't care. John Malkovich in The Line of Fire. What you couldn't possibly know is they sent my best friend, my comrade in arms, to my home to kill me. Your voice is shaking. I never lied to you, Frank, and I never will. Pete Postlethwaite in The Name of the Father. Scared. No reason to be scared. You're nothing to be scared of either. Don't you be comforting me when I can see the truth staring me in the face. I'm scared I'm going to die here. Scared to leave your mother behind. And the Oscar goes to... The Oscar goes to Tommy Lee Jones in The Fugitive. 나무 조연상 후보로는 길버트 그레이프의 레나드 디카프리오, 또 신들러스 리스트의 랄프 파인스, 도망자의 타미 리 존스,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핏 포슬스웨이트와 존 말코비치 인 더 라인 오브 파이어, 이 다섯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도망자의 타미 리 존스가 수상을 했죠. 그는 67년에 영화 러브 스토리로 데뷔한 이래 개성 있는 조연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중견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의 진수, 바로 악당 연기죠. 이 악당 연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86년 영화 블랙 라이더에 이어서 87년 빅타운, 이 두 영화에 연속적으로 악한 이미지를 열연하면서부터입니다. 마침내 그는 91년 JFK에서 조연으로 빛나는 카리스마성을 인정받게 됐죠.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이미 올랐었는데요. 실존하는 사형수의 얘기를 그린 TV 영화로 82년에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번에 남우조연상 수상작은 바로 도망자, 좀 전에도 들으셨지만 The Fugitive인데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리처드 킴블 박사, 해리슨 포드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는 수사관 제라드 역이었죠. 자, 그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시죠. My thanks to the Academy for the very finest, the greatest award that any actor can ever receive. The only thing a man can say at a time like this is, I am not really bald. Actually, I'm lucky enough to be working. And for that, I have to thank the boss, Bob Daly, the other boss, Terry Simmel. Also, Arnon Milchon, Steve 수상 소감을 말하러 단상위에 올라온 타미 리 존스는 대머리였었는데요. 실제로 대머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해리슨 포드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영화 포에틱 저스티스 중에서 자넥 잭슨의 Again을 실황으로 들어봅니다. To sing again, accompanied by one of her collaborators, Jimmy Jam. Here is a woman who looks and sounds like me when she's having a very, very bad day. Not Janet Jackson. Time and time and sin, and I'll never forget. 이어서 메이크업 분장상이 발표됐는데요. 로빈 윌리엄스를 완벽하게 여자로 만들어버린 미세스 다우트파이어. 이 영화로 돌아갔습니다. 또 음향 효과상은 주라기 공원이 차지했고요. Passion with patience, common sense with uncommon wit, great strength with even greater vulnerability. For three decades, she has been a radiant presence on our screens. This year, the Academy's Board of Governors has awarded an honorary Oscar to this lovely woman whose name is Deborah Carr. 자, 지금 글렌 클로즈가 명예상 수상자를 소개하고 있죠. 44편의 영화에 출연해서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나 지혜로운 여성으로 나온 데브라 카 소개했습니다. 데브라 카는 지상에서 영혼으로 차와 동정, 왕관아, 쿼바디스로 잘 알려진 배우죠. 좀 있으면 이 아카데미 실황이 TV로도 방영될 텐데요. 왕년의 데브라 카를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너무나 변한 데브라 카, 그녀의 인사말 들어보시죠. I've never been so frightened in all my life. But I feel better now because I know I'm among friends. 데보라 칸은 지금까지 연기상 후보에는 올랐어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명예상 수상이 더욱 의미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시 함께 활동했던 윌리엄 와일러, 오존 웰즈, 진 켈리, 캐리 그란트 같이 지금은 고인이 된 영화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Gene Kelly, Billy Wilder, just to name a few. There are also those who helped pave the long road I have traveled. Friends to whom I am eternally grateful. Cary Grant, Bob Mitchum, Elia Kazan, John Huston, and many more. As well as all the men and women behind the lights who helped me during the many. 자, 두 번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영화 베토벤 2 중에서 The Day I Fall in Love, 제임스 잉그램과 달리 파튼의 노래로 실황으로 들어보시죠. Just an ordinary day started out the same old way. Then I looked into your eyes and knew today would be a first for me. The day I fall in love. Sky will be a pearl. Let the bells will ring, the birds will sing, the skies will open. I wonder where that great big symphony I'll be. The Day I Fall in Love. 이 노래가 끝날 때 달리 파튼이 왜 이렇게 웃었게요? 베토벤 두 마리, 그 머리에 리본을 맨 그 부인 베토벤과 워낙 그 남편 베토벤, 그리고 레시 두 마리 함께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웃습니다. 자, 이어서 녹음상이 발표됐는데요. 주라기 공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용서받지 못한 자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진 헤크만이 나와서 여우조연상을 발표합니다. The nominees for Best Performance by an Actress in a Supporting Role are Holly Hunter in The Firm. Listen, you're going to put Eddie together with Ryan. When I do, it'll lead to you. I don't want anything bad to happen to you. Eddie wouldn't like it. So you're in as much trouble as I am. Anna Paquin, the One piano. One day when my mother and father were singing together in the forest, a great storm blew up out of nowhere. But so passionate was their singing that they did not notice, nor did they stop as the rain began to fall. Rosie Perez, in Fearless. I lied to Father Gandhi. I lied in the confession. No, I lied to the whole church, to everybody. Oh, my God. Carla, it's not you, Carla. Oh, God. Carla. Winona Ryder, The Age of Innocence. Let's talk frankly, Newland. I felt a difference in you, especially since our engagement. Since our engagement? If it's untrue, then it won't hurt to talk about it. And if it is true, then why shouldn't we talk about it now? I mean, you might have made a mistake. Emma Thompson, In the Name of the Father. My Lord, which vindicates all of these people, was baying for blood. My Lord! In return for the innocent blood spilled on the streets of Guildford. And by God, Mrs. you've got Pierce your blood, Mrs. Pierce is making Mr. a political Nixon. Speech. This is you've outrageous. You've got the blood of Giuseppe Conde. You've got the lifeblood of Carol Richardson. And you've got 15 Mrs. years Pierce, of blood and sweat and pain from my client. The best performance by an actress in a supporting role. The Oscar goes to Anna Paquin, The Piano. 여우 조연상 후보로는 The Firm의 Holly Hunter, 피아노의 Anna Paquin, Fearless의 Rose Perez와 The Age of Innocence의 Winona Ryder, 그리고 In the Name of Father의 Emma Thompson이 다섯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피아노의 안나 파킨에게 여우 조연상이 돌아갔죠. 우리 나이로 이제 12살이죠. 꼬마 소녀가 데뷔작 피아노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에이다의 딸 플로라 역이었죠. 그 꼬마가 너무나 감격해서 막 꺽꺽 숨 막혀야 하는 그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세요. I'd like to thank Jane, Jan and Holly for making this all possible. I'd like to thank Eddie Campbell, Pat Quirk and Beanie for taking such good care of me during the making of the film. 아, 너무나 귀여웠었는데요. 자, 참고로 아주 이렇게 어린 배우가 이곳을 지나갔던 자료들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979년에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수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아들 저스틴 헨리가 그때 6살의 나이였어요. 남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었지만 그때 수상은 못했죠. 그리고 1973년 제46회 아카데미에서는 테이텀 오닐이 당시 10살의 나이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나 파킨이 최연소 기록은 아니죠. 테이텀 오닐이 이미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곡 들어보죠. 필라델피아 중에서 닐 영의 필라델피아. This song is a perfect example of their art. To sing his own composition, Philadelphia, ladies and gentlemen, Neil Young. Sometimes I think that I know what love's all about. And when I see the light, I know I'll be all right. Philadelphia. 조니 데비 소개를 하면서 닐 영이 나와서 필라델피아를 불러줬고요. 이어서 샤론 스톤이 아주 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요염하게 의상상을 발표합니다. 이 의상상은 19세기 뉴욕을 무대로 한 영화 Age of Innocence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음악상, 바로 어제 들려드렸죠. 쉰들러의 리스트에 존 윌리엄스가 수상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이번에 아카데미 5연패인데요. 연패는 아니군요. 5관왕인데요. 다음 주 시네마 뮤즈 시간에 존 윌리엄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상은 역시 쉰들러의 리스트에 야누스 카민스키가 받았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촬영상을 받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아주 역동감이 있는 화면이었죠. 그런데 커크 더글라스가 이 촬영상을 발표하러 나왔었는데요. 너무 연로해서 그런지 다섯 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우피 골드버그가 사과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Searching for Bobby Fischer의 콘라드 홀의 이름을 그냥 빼먹었어요. 빼먹었다는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자, 다음 주제가 후보입니다.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A Wink and a Smile. 영화 속에서는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불렀지만 오늘은 키스 캐러든이 노래합니다. 그 키스 캐러든 여러분 아세요? 그 쿵푸의 데이비 캐러든의 형인데요. 영화 마리에스 러버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서 나스타샤 킨스키를 유혹을 했었죠. 실황을 TV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가 흐를 때 영화 속의 그 명 윙크 장면이 다 나오는데 라디오라서 그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자, 실황으로 노래 감상하시죠. By the fabulous Mark Shaiman, the co-writer of the nominated song from Sleepless in Seattle. Please welcome Academy Award winner Keith Carradine. I remember the days of just keeping time, of hanging around in sleepy towns forever. Back roads empty from mine. Well, you can't have a dream and cut it to fit. When I saw you, I knew we'd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Leave your old jalopy by the railroad track. We'll get a hip, double dip, tip-toppy, two-seat Cadillac. Green lights and all rights, let's go together with a wink and a smile. Give me a wink and a smile. Like a wink and a smile. 버드니 부른 Wink and a Smile에 이어서 진 허쇼트 우회상이 수상이 있었는데요. 자, 배우에 그치지 않고 식품회사 사장으로서 그 수익금을 내놓아서 마약 중독자나 장애자, 암환자를 위한 캠프 자선기금 모으는데 그 수익금을 썼고 또 고아 입양도 많이 한 폴 뉴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외국어 영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35편의 출품작 중에서 5편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스페인 영화 벨 에포크, 또 홍콩에서 자본을 댄 패왕별이, 영국의 헤드윈, 베트남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대만 영화 결혼 피로연. 이 중에서 스페인의 벨 에포크에게로 영광이 돌아갔죠.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의 스페인 영화가 그 수상을 한 기록은 제55회 1982년 때 To Begin With라는 제목의 영화, 스페인 영화가 한번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죠. 자, 그리고 편집상 수상이 있었는데요. 쉰들러의 리스트에게로 이상도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후보로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른 The Streets of Philadelphia가 실황으로 나오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탐 행크스의 동성연애 상대자로 나왔던 안토니오 반데라스, 최근에 영혼의 집에서 혁명가로 나왔었죠. 그가 나와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소개합니다. His maiden effort was so successful, it earned him an Oscar nomination. Here, to sing the fifth nominated original song is the writer of Streets of Philadelphia, Mr. Bruce Springsteen. Thank you.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른 The Streets of Philadelphia. 이 노래가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을 모두 다 했는데요. 영화 주제가는 처음 시도해서 상을 탔으니 참 행운하죠. 그는 그런데 이 영광을 필라델피아를 위해서 좋은 노래를 만들었던 닐 영과 나누겠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리지널 시나리오 상이 발표됐는데요. 피아노의 제인 캠피언 감독이 이 시나리오 상을 받았습니다. 제인 캠피언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Well, when I was a student, which doesn't feel like so very long ago, I used to feel deeply cynical about award nights like this. But tonight, I'm really overwhelmed. In fact, I've been close to tears a few times. And I'm just very pleased to be here and very proud to win this award. And I'd like to say a very big thank you to my actors, Holly, Anna, Harvey and Sam, who aren't here, but were such gorgeous, tender and vulnerable men in the piano. 학창 시절 이런 시상식을 구경할 때는 맹소를 지었었는데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몇 번 울 뻔했다고 참 솔직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색상 수상이 있었는데요. 쉰들러의 리스트의 스티븐 젤리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작년 아카데미 이후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사망한 영화인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잠시 있었는데요. 릴리안 기쉬, 테리 사발라스, 멜리나 멜꼬리, 스튜어트 그랜저, 리버 피닉스, 페데리코 벨리니, 존 캔디, 오드리 헵번, 브랜든 리. 그 외에도 많은 영화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자, 이제 남우 주연상을 발표하는 순간인데요. 작년에 하워즈 엔드로 여우 주연상을 탄 엠마 톰슨이 발표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category is actor in a leading role. Five outstanding actors in five quite remarkable performances. I'm very proud indeed to announce the nominees, and they are Daniel Day-Lewis in The Name of the Father. I swear to God, I know where I was at the time of the bombs. Have you any other alibis? I have told you before. I was with Paul Hill most of the time. That's your statement. I didn't do this. 로렌스 피쉬번 in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I'm the one that need help. You're the one that needs some help. What y'all think about this song, huh? Huh? No, no. It ain't cool. It ain't cool till I say it's cool. This is Ike and Tina. And you gonna sing like I tell you to sing. Until you get it right. You understand me? Tom Hanks in Philadelphia. I am divine. I am oblivion. I am the God. Comes down from the heavens to the earth and makes of the earth a heaven. Anthony Hopkins in The Remains of the Day. In my philosophy, Mr. Ben, a man cannot call himself well contented until he has done all he can to be of service to his employer. Of course, this assumes that one's employer is a superior person, not only in rank or wealth, but in moral stature. And Liam Neeson in Schindler's List. It's a haven for rabbis and orphans and people with no skills whatsoever. You think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You're so quiet all the time. I know. Are you losing money? No, I'm not losing money. That's not the point. What other point is? It's dangerous. It's dangerous to me. And the Oscar goes to Tom Hanks in Philadelphia. 남우 주연상 후보로는 먼저 In the Name of the Father의 다니엘 데이루이스,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의 로렌스 페시반, 또 필라델피아의 톰 행스, The Remains of the Day의 앤서니 허킨스와 쉰들러스 리스트의 리암 니스, 이 다섯 명 중에서 톰 행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이미 골든글러브상에서 남우 주연상을 획득해서 어느 정도 수상이 예견됐던 배우죠. 1956년에 태어나서 연극 무대에서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것은 1982년 TV 시츄에이션 드라마였던 Bosom Buddies. 여기서 여장남자 역을 맡았던 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코미디 배우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그 자신의 최고 대표작은 바로 빅인데요. 89년 당시 이 영화로 LA 비평가협회가 수상하는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그의 아카데미에서도 후보로 올랐었지만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상작은 필라델피아. 여기서 탐은 에이즈에 걸린 사실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뒤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법정에 서는 변호사 앤드류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연기 변신에 성공하고 있는 배우죠. 톰 행크스는 상 소감을 아주 길게 말. 저희는 잠깐만 한번 들어보죠.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if it weren't for two very important men in my life. So, two that I haven't spoken with in a while, but I had the pleasure of just the other evening. Mr. Raleigh Farnsworth was my high school drama teacher, who taught me that act well the part, there all the glory lies. And one of my classmates under Mr. Farnsworth, Mr. John Gilkerson. 그는 공연했던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덴젤 워싱턴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 드라마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그들의 친구 한 명에게 경의를 표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선생님과 통화를 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전화해 대고 하신 말씀. 아무 역이나 힘껏 연기해라. 그것이 인생이다. 이랬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지난해 여인의 향기로 남우 주연상을 탄 알파치노가 나와서 주연 여우상을 발표합니다. The nominees for Best Actress are Angela Bassett in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Stockard Channing in Six Degrees of Separation. How do we fit it into life without turning it into an anecdote? No teeth and a punchline in your mouth over and over years to come. Oh, that reminds me of the time that imposter came into our lives. Oh, tell the one about that boy. Holly Hunter in The Piano. He's an oaf, he can't read, he's ignorant. Wants to improve himself. And he'll be able to play it. Teach him how to look after it. Emma Thompson in The Remains of the Day. Who left the dustpan in the middle of the floor? It is he who is leaving polish on the cutlery. It is he who has confused the Chinaman. You must recognize this before he commits a major error. I'm afraid you can't talk to me like this, Miss Kenton. I'm afraid I must, Mr. Stevens. I'm giving you serious advice. Your father should be relieved of a number of his duties for his own good. Deborah Winger in Shadowlands. Managed to find us? Yes, I used the guide and... See, it's just that you don't look at all like C.S. Lewis. Well, I'm sorry to disappoint you. Actually, look, I'm a little in awe of you, and so I'm a little tense. And when I get like that, I get kind of... Uh... And the Oscar goes to Holly Hunter. Yeah. 여우주연상 후보로는 먼저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의 안젤라 바셋, The Six Degrees of Separation의 스타카토 채닝, 피아노의 헐리 헌터, The Remains of the Day의 엠마 톰슨, 그리고 섀도우랜즈의 데브라 윙어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연상은 헐리 헌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수상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I am so overwhelmed to be with that group of actresses. It just slays me. When I was 6 years old, I started pretending to play the piano on the windowsills of my bedroom in the house where I grew up. And then after a while, my parents realized that I wasn't going to stop, so they got me a cardboard keyboard to play to see if that might, you know, I would. 홀리 헌터는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아주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방에서 그냥 없는데도 친 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이로 만든 피아노를 사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치자 결국은 어머니께서 진짜 피아노를 사주었다. 자신에게 피아노를 사준 부모님과 피아노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그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피아노로 말을 하는 에이다. 이 역으로 홀리 헌터는 올 한 해 각종 영화제에 거의 다 휩쓸었죠. 지난 7월에 개최된 깐니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뉴욕과 LA 비평가 협회상, 또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아카데미상까지. 자, 홀리 헌터는 영화배우가 되기 전에는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18년 동안이나 연기 생활을 했었는데요. 1987년 브로드캐스트 뉴스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그야말로 노력파 배우죠. 자, 다음은 감독상 수상 시간입니다. 지난해 용서받지 못한 자로 감독상을 받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발표합니다. Okay, the nominees for director this year are Jim Sheridan in The Name of the Father. Jane Campion for The Piano. James Ivory for The Remains of the Day. Steven Spielberg for Schindler's List. And Robert Altman for Shortcuts. So we won't go far here. The Oscar goes to, this is a big surprise, Steven Spielberg for Schindler's List. In the Name of the Father로 짐 셰리던 감독이, 피아노로 제인 캠피언이, The Remains of the Day로 제임스 아이보리가, 쉰들러스 리스트로 스티븐 스필버그, 숏컷스로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후보로 올랐지만 역시 감독상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수건을 풀었어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수상 소감 들어보시죠. I have friends who have won this before. But, and I swear, I have never held one before.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had one of these in my hand. So, yeah. 스필버그는 맹세코 이 손에 오스카를 쥐어보기는 처음이라고 말을 해서 그동안 무공감적인 이제는 풀어졌음을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웃는 그런 폭소의 그 소리도 들리시죠? 아, 그는 이어서 쉰들러가 살려낸 사람들 중에 특히 폴릭 페퍼보그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가 바로 오스카 쉰들러의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고요. 작가인 토머스 커넬리가 글을 썼죠. 그리고 스필버그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폴란드에서 촬영 기간, 그 92일 동안 함께 해준 부인 케이트 캡쇼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TV를 보고 있는 전 세계 1억의 시청자 중에서 특히 600만 유태인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스필버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특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품상 배우 해리슨 포드가 발표합니다. The Oscar for the Best Picture of 1993 goes to Schindler's List. Steven Spielberg, Gerald Molin, and Branko Lewsuik producers. The 작품상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Schindler's List에 돌아갔고요. 그 제작자의 한 사람인 브랑코 루스틱이라는 사람이 수상소감에서 자신이 강제수용소의 생존자임을 밝혀서 시상식장을 숙연하게 했지요. My number was A3317. I'm a Holocaust survivor. It's a long way from Auschwitz to this stage.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helped me to come so far. People died in front of me at the camps. The last words were, be a witness of my murder. Tell to the world how I died. Remember. Together with Jerry, by helping Steven to make this movie, I hope I fulfill my obligation to the innocent victims of the Holocaust. In the name of the 6 million Jews... 제작자인 브랑코 루스틱의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쉰들러의 리스트가 아카데미 18개 부문 중에서 7개를 차지함으로써 쉰들러와 스필버그가 이번 제66회 아카데미를 장식하면서 66회 아카데미는 끝이 났습니다. 자, 내일은 스필버그의 특집을 마련해드릴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